정말 예뻐 너만 보면 내 입꼬리는 해퍼 내 삶의 helper 네 덕에 이제서야 기지개편 가지가 개편인 것처럼 내 편 다큐에서 멜로우 드라마로 개편 yeah. 이 세상 모든 love story를 재현해 너라는 태양의 난 이미 태연해 안 좋은 기운들은 너로 인해 태연해 내 거이든 내거 아닌 썸 같은 게 아냐 틈을 줄게 화장을 지웠어도 내거 널 만난 건 조상님도 대견해 하실 개뻔해 모든 개편해 없어도 내 옆에 널 향해 헤엄쳐 우리의 destiny 앞으로 계속되니 걱정 마 아름다운 구속이니 내 것과 속임이 너밖에 못 적혀 정말 예뻐 너무 더 아름다워 가끔은 미워 나를 또 외면할 때 그래도 예뻐 너무 더 아름다워 Feel so good 우라라라라 뭐랄까 감당 안 돼 이건 마치 아찔한 스틸러터 트윙클한 다이아와 섹시한 쉐이 세단처럼 놀이가 그녀가 만들어낸 새로운 배지야 주입하는 페이소스에 중독돼 이기적이게 살아왔던 내 삶은 굴복해 날 가만 안 두게 만드네 얼마 못 가는 모자란 감정은 안 쓰게 바라던 이상형보다 예뻐, 예뻐. 맞아 넌 이상적인 여자 100번 말했어 입만 아픈 패턴 뱉고 싶은 that girl 심도 있는 진도 뺄걸 babe 바라던 이상형보다 예뻐, 예뻐. 맞아 넌 이상적인 여자 100번 받아줘 네 진취적인 고백 사랑해 매번 Better late than never maybe 넌 정말 예뻐 너무 더 아름다워 가끔은 미워 나를 더 외면할 때 그래도 예뻐 너무 더 아름다워 Feel so good 우라라라라 Girl 가끔 내게 등을 돌린 네 모습도 아름다워 예뻐 네 맘을 다 내게만 줘 넌 정말 예뻐 너무 더 아름다워 가끔은 미워 나를 또 외면할 때 그래도 예뻐 너무